조선에서 협동농장들과 양묘장들 그리고 가금 및 양어 부문에서 논리 쓰이는 봉화산 1호 천연생물 영양활성제를 개발했습니다. 여러 가지 식물을 특수한 방법으로 제조해서 만든 이 활성제는 식물의 뿌리가 땅속 깊이까지 뻗게 해서 가물, 랭습, 고온, 빗바람 피해, 병 견딜성 능력을 높여주며 지력이 낮은 토지, 해비 침률이 적은 지대와 염 성분이 많은 지대에서도 수확고를 높일 수 있게 합니다.